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철호 목사입니다. 모든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씨앗이 다 발화되는 것은 아니지요. 좋은 땅 위에 뿌려진 씨앗은 발화되어서 싹이 나고, 그리고 돌 위나 마른 땅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지만 모두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밭에 옥토인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수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지만 마음밭이 가시밭이고 돌밭인 사람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자라지 않습니다.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주님의 말씀이 싹을 틔우는 옥토인가요? 아니면 돌밭 가시밭인지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되어서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가슴에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을 들려드립니다. 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인 주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욕시험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을 듣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여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 살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되었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송현 목사와 함께하는 찬양과 신앙 이야기 시간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매주 목요일 시간 여러분들에게 송혜연의 찬양 이야기와 신앙 간증으로 인사 올리는 송혜연 목사입니다. 북한이 29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위원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은을 추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노동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걸럭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노동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체로 구체화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고 기존 국방위원회의 기능에 외교, 통일, 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국무위원회 등이 신설되고 일부 체제 개편이 있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집중 측면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는 올바른 지도자와 정부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주민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주어져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 국무부가 2016년 인신매매 탈퇴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악의 등급인 3등급으로 분류하여 14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가 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탄압으로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북한 여성 또 소녀들 상당수가 강제결혼, 매춘, 가사노동 등의 인신매매에 시달리게 되고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을 중단하고 북송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형, 가혹한 형량 선고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와 북중 접경 지역에서 강제노동과 각종 위험에 처해 있는 북한 주민들을 모든 압제와 생명의 위협 그리고 공포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 안전하게 남한으로 올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의 구원을 받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통일을 열망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을 여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그날을 우리들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주님의 교회 입구 소서입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백성,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 주의 사랑 안에서 한몸된 우리들은 사랑을 나누는 치료자가 되리니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닮아가도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만드소서. 주님의 교회 이끄소서. 주의 성령으로 채우소서. 새 마음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사 주의 교회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붙드소서. 복음의 신비 우리 안에 주사 주의 영광 선포케 하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저 북한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그리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은 혼자 가지 말고 우리 주님 닮은 백성들, 즉 교회와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배려임에 감사해서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얼마 전에 한 매체 보낸 저의 글 복음적 통일에 대하여 이런 글을 나누고 마치려 합니다. 올해는 남북해방 71년 전쟁의 참화를 겪은 지 66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가까워져야만 할 것 같은 남과 북은 여전히 냉랭한 상태이고 통일에 대한 생각은 점점 멀어져갑니다. 올해 한 해만 해도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남한은 남북대화의 창을 완전히 차단한 채 선 핵포기 후 대화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며 쌓인 70여 년의 큰 담을 기독교인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통일을 준비해 가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큰 죄악의 담을 허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남과 북의 갈등과 막힌 문제를 푸는 외기체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통일, 복음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의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홍해를 가르듯이 300만 명의 아사자들을 내시면서까지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한민국에 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온 밑바탕에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70여 년을 기도했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탈출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나의 동족인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함께 고난을 기꺼이 자초하며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복음을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3만 명의 북한 이탈 주민 중 90% 이상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대한민국까지 오게 하신 것은 미리 통일 예행 연습을 해보라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남과 북 성도들이 함께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통일을 미리 연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통일 연습을 해본 사람들이 복음적 통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언어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남과 북의 성도들이 다툼은 있지만 서서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십자가로 하나 되어가는 남과 북의 성도들을 보면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북한에 교회를 세운다고 돈을 모아놓고 북한 곳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하여야 하지만 신앙과 인성으로 훈련으로 잘 준비된 믿음의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지금 곧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훈련은 3만 명의 북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통일 예행 연습하라고 보내신 3만 명의 이탈 주민들을 우리가 제대로 품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2,500만 명의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간의 돈을 주면서 북한 성도들을 교회에 불러들여서 우리는 이런 북한 선교와 사역을 합니다. 라는 보여주기식의 선교사역이 아니라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자로 내가 만났던 그 복음의 핵심만을 전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통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여준 이탈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루안고 섬기며 사랑하며 마지막까지 용기 내어 품고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깊은 절망을 맛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희망이 되어주었고 위로가 되어주었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막에 강을 낼 것이며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큰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남과 북의 갈등과 큰 문제를 해결하는 이 시대에 복음 통일을 원하는 기독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기고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의 제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탈북민 목회자 송혜연 목사였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자니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 주의 사랑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들이 사랑을 나누는 치료자가 되리니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닮아가도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만드소서 주님의 교회 이끄소서 주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사 주의 교회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백성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 주의 사랑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들은 사랑을 나누는 치료자가 되리니 주의 나라 위하여 주님 닮아가도록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만드소서 주님의 교회 이끄소서 주 성령으로 채우소서 주의 교회 새롭게 하소서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더욱 더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주여 나의 생명을 듣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전 KBS 앵커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난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이렇게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절반을 불러놓고 일렀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명령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말도 다 들었다. 너희는 지나간 긴 세월을 이날까지 자기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여호와께 받은 분부를 성심껏 실천하였다.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대로 너희 결례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의 소유지로 가거라. 다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내린 계명과 법만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성심껏 지켜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가 일러주신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그를 섬겨야 한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빌어주는 복을 받고 그의 배웅을 받으며 자기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에게서 바산에 있는 땅을 받았고 나머지 반지파는 여호수아에게서 같은 결례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천막으로 보내면서 복을 빌어주고 일렀다. 너희의 재물을 한껏 가지고 너희의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한껏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금, 은, 동, 철과 옷을 한껏 많이 가지고 가거라.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은 너희 결례들과 나누어 가지고 가거라.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과 므낫세 지파 절반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져 모세가 일러준 여호와의 분부를 따라 차지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 지대에 이르렀다. 거기 요단 강가에다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았다.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지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의 건너편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그들을 치러 올라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르앗으로 파송하여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만나게 하였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에서 한 사람씩 선출된 대표 10명이 동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각 가문의 어른으로서 이스라엘 군단 사령관들이었다. 그들은 길르앗 지방으로 가서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만나 말하였다. 이는 여호와의 온 회중이 보내는 말이요.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오늘에 와서 여호와께 등을 돌리다니 그리하여 여호와께 반역하여 제단을 쌓다니 어찌 이런 배신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오. 부월에서 지은 죄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단 말이오. 그 때문에 여호와의 회중에 벌이 내렸고 이날까지도 그 죄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그대들은 오늘에 와서 여호와께 등을 돌렸소. 그대들이 오늘에 여호와께 반역하였으니 내일이라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의 분노가 내릴 것이오. 만일 그대들의 소유지가 부정하다면 여호와의 성막이 자리 잡은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오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한몫 땅을 차지하면 될 것 아니냐 말이요. 여호와께 반역하는 일은 하지 마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아닌 다른 제단을 세우고 우리마저 그 반역 행위에 끌어들이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졌다가 그 반역 행위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 위에 그의 분노가 떨어진 것 아니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었소.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군단 사령관들에게 대답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그대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배신을 하다니요, 여호와께 반역을 하다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호와께 등을 돌리려고 제단을 쌓다니요. 우리가 만일 여기에다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바치고 화목제물을 잡아 바친다면 여호와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오.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은 훗날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자식들을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할까 봐서 한 일이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을 요단강을 경계로 하여 갈라놓으셨다고 하면서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자식들에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을 막을까 봐 한 일이오. 그래서 이 제단을 세운 것이지 번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려는 것은 아니었소. 실상 우리는 이것을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 대대로 우리 후손들 사이에 증거로 세운 것이었소. 우리도 번제물과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었소. 그리하여 훗날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몫이 없다고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소. 훗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더라도 보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여호와의 제단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번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대들 사이를 증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소. 우리가 여호와께 반역하다니요, 오늘에 와서 여호와께 등을 돌리다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당신의 제단 아닌 다른 제단을 세우고 번제물이나 곡식 예물이나 제물을 바치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요. 비느하스 제사장과 동행한 회중대표들 그리고 이스라엘 군단 사령관들은 르우벤 후손과 가세 후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하는 말을 듣고 만족하였다.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은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여호와께 배신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오늘 알았소. 이제 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주었소. 그리고 엘르하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과 백성의 대표들은 길르앗에서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과 헤어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을 쳐올라가 그들이 사는 땅을 부시자던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 르우벤 후손과 갓 후손은 이 제단은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제단을 엣지라고 불렀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웃에게 합평한 복을 선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진행의 강초로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